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팔 인사드립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10일 저녁 한 8시경 됐네요. 네, 지금 애너님과 함께 앉아서 이번 주 녹음을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괜히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저는 신약 전공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지난주도 그렇고 항상 요즘은 예, 요즘 뉴스가 뭐 풍성하죠. 하루가 다르게 아, 새로운 예.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네. 참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네요. 예, 그렇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요즘에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월요일에 녹음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혹시나 좋은 그 게스트 스피커를 모실 수 있을까 해서 시간을 네. 좀 미뤘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시간이 지금은 안 되시고, 11월 20일 이후에 되신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시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저희 둘이 앉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주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그 게스트 분을 만나서 이렇게 네. 식사 비슷한 걸 하면서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담화를 나눴죠.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이제 저희는 가르침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네. 네. 너무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서 네.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방면에 좋은 통찰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많이 배워서 이분을 정말 모시면 퀄리티가 한결 좋아지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식당에서 네. 먹고 마시는 동안에 큰일이 있었죠. 큰일이 있었죠. 상상치 못하는 네, 일이 일어났죠. 저희는 이제 뭐 힐러리가 될 줄 알고 네. 마음 편하게 네.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CNN 뉴스를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더니 결국에는 네. 트럼프가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눈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제이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네. 그 이제 우리 새로운 게스트로 이제 오실 분 네. 그 분과 함께 네 명이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죠. 네. 충격을 네, 그 충격에 휩싸여서 그래서 좀 충격적인 밤이었고 네. 그 다음 날 정말 뭐랄까 그 캘리포니아 주가 네. 충격에 휩싸인 그런 느낌을 그냥 제 받겠더라고요. 그렇죠. 난리가 났죠.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도 네. 그렇고 다들 만나면 그 얘기하고 네, 다들 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그런 네. 정말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다들 충격을 그렇죠.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트 일렉션 그 트라우마 디프레션 그렇죠. 이런 디프레션. 말도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오늘 제가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네. 저는 그냥 반가워서 허그를 했는데 눈물이 눈에 고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반가워서 허그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일렉션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어제 다 극복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아직도 제 친구들은 극복을 못하고 헤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LA에서 프로테스터들이 나와서 네. 그 지금 고속도로 하나를 완전히 막아 놨습니다. 점거하고 있죠. 네, 점거하고 네. 농성을 계속 하고 농성을 있습니다. 계속하고 네. 있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뚜렷한 네. 어떤 네. 이렇게 계산이 있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옛날에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그렇죠. 본인들의 의견을 아큐파이 그 월스트리트 네. 그 운동도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네. 그것과 상당히 오래 가긴 했죠. 오래 가긴 네. 했지만 그게 조직된 어떤 결과물로 나오진 못했고 네. 다 샌더스 지지하는 그런 표로 네. 간 건데 실패한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오바마도 오늘 트럼프를 만나서 네. 거의 90분 동안을 얘기했답니다. 네. 그리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인수인계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 대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끝난 판이죠. 네. 저도 진짜 그날 저녁에 네. 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예, 네, 저도. 그래서 계속 그 개표 방송을 네. 네, 계속 지켜보면서 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 지켜봤는데 아. 거의 뭐 지난번 우리 그 대선 결과를 지켜볼 때랑 비슷한 마음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결과. 그렇죠. 예, 이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그거를 네.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들이라든지 뭐 마이클 무어의 글이라든지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네, 읽어봤는데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닐까. 라는 이제 느낌을 하나 받았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이 인성, 네.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게 형편 없잖아요. 네. 어떤 그 밸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오로지 이제 돈 버는 거라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이제 이 막강한 힘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렇죠. 네, 소수자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모든 소수자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네. 백인 남자 이 사람들만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미국의 선거를 쭉 보면서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 Electoral College. College라고 부르는 네.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게 됐는데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마다 선거 인단이 있고 네. 인구 수에 비례해서 선거 인단 수가 정해져 있고 네. 예, 그리고 이 투표를 할 때 선거 인단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뽑히면 거기서 이제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 그렇죠. 예, 모두 다 가져가는 그 표를. 그래서 이제 269표가 넘으면 이제 거의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네. 예. 그 상하위원 수를 다 합해가지고 예, 그만큼 635표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데 그거랑 똑같대요 선거인단 네. 수가 예, 그래서 그 과반수를 넘으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 상태인데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오늘 보게 된 건데 선거인단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것은 12월 며칠에 한대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그 정해진 대로 투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느 주에서 55표 이러면은 그 55명이 다 그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죠. 네. 트럼프를 찍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다른 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할 수도 있나 봐요. 그런 가능성도 있대요. 네,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살짝 그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이 선거 인단인데,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선거를 하는 날이 돼서 이 사람들이 표를 던져야 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맞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선거 인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표를 던지라 이렇게 네, 특별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힐러리 쪽에 표를 던져라라고 이제 요구하는 네, 그런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없죠. 왜냐하면 그 선거인단을 이제 만들 때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쪽에서 뽑는데요. 네, 선거인단 양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없죠.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네. 한두 명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미 클린턴이 컨시드하는 그런 연설을 했고, 네. 그리고 오바마도 뭐 만나서 인정을 했고, 네. 뭐 다 이제 공식적으로 된 거니까. 그렇죠. President Elect라고 지금 정확한 그렇죠. 오피셜한 명칭이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당선자. 네. 네. 네, 아무튼 뭐 네. 네, 흥미로운 또 그런 사실을 발견했고 그 이게 말하자면 직접 선거제와 간접 선거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직선제 하면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선거 그 네.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국민의 23%의 지지만 얻어도, 그 269표를 달성할 수도 있대요. 그러네요. 한 네. 표씩만 이기고, 네. 네. 한 표씩만 네. 각 주에서 이겨서, 그렇죠. 270 선거인단을 네. 확보하면 네.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죠.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100% 힐러리를 찍었다고 해도 네. 55표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넘어가지 네,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식으로 계산하면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알고어 때도 네. 똑같은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고. 예. 알고어 때도 알고가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죠. 네. 네. 이번에 힐러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고 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을 블레임해야 될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 전체를. 네. 왜냐면 다수가 힐러리를 찍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 제도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인종주의자에다가, 네. 네. 섹시스트에다가, 네. 네. 정말 이 인간의 디그니티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그 트럼프의 태도, 인성, 네. 이런 게 사실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네. 예, 저 배드 옴브레들 다 쫓아내야 된다라든지. 예? 그런 이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내가 그걸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운 점인데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저도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네. 그 무슬림들이 네.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고 적어놓은 게 이제 공식 웹사이트 네. 트럼프 그 선거운동 공식 웹사이트에 있었는데 그게 당선되자마자 그걸 내렸대요. 네. 그 수락 연설 때도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마드레이트하게 네네 네, 좀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락 연설은 저도 잘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보여준 행태들이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네.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보니까 뭐 특히 아시아인들한테도 칭스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올렸죠. 네. 그 뭐 중국 놈들 다 나가라. 돌아가라 뭐 이런 식으로. Go back to your home.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간땡이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네. political correctness가 중요하다. 네. 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뒤집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네. 예. 그게 금기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발언을 자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밖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네. 예,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억압되었던 그런 어떤 미성숙함이 네. 지금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그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트럼프가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뭐 게이 메리지나 이런 것도 사실은 옛날에 찬성했던 적이 있고 근데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표를 집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이제 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네. 특히 네, 경선 때는 더 심했고 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그 중남부 지역에 과거에 이제 산업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었던 도시들의 네. 그 노동자들, 네. 네, 우리가 블루 칼라라고 얘기하는 그 백인 중산층보다 약간 밑 혹은 좀 더 밑에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 백인 남성들에게 내 귀에 캔디 같은 얘기를 해준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소수자를 존중해야 되고 여성을 존중해야 되고 그 인종차별적인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런데 억압을 당했다가 이제 본인들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고 많이 느꼈던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주로 이제 더 그 사람들보다 어려운 하층 계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데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 이 트럼프가 아주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스윗 포인트죠. 스윗 포인트를 아주 푹 찌르고 들어간 게 아닐까. 이게 참 유효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민중은 사실은 감정적인 그런 동물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선이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최순실 박근혜 네. 스캔들이 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복수를 원하지 정의 구현. 물론 같은 의미죠. 정의 구현이나 복수나. 네. 그러나 복수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더 흥분하고 더 잘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비처럼 등장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교화를 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그러면 뽑히지 못합니다. 이번 대선에, 다음 대선에. 복수를 지금, 통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복수라는 좀 자극적인 단어를 네. 그런 가치를, 그런 감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12일에 광화문 또 광장에 또 모이잖아요. 네. 그때 나오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네. 12일에 나오지 않으면 국민들 눈밖에 나요. 저는 지금 문재인이 나올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네. 근데 이번에 안 나오면 정말 국민들 눈밖에 납니다. 그렇죠. 모든 네. 정치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네. 무조건 나와서 이재명이 저번에 했던 그 수준 이상의 역사에 남을 명연설을 한번 날려줘야 그 날려주기만 하면 문재인은 대선 주자가 되는 거죠. 네. 예. 그 이번에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 고지식한 양반이 오름 정의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을 take advantage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비 정신. 이걸 굳게 네. 갖고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정치적 감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트럼프가. 그 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호로 자식이지만 감각만큼은 탁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네.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 싶은 행보를 취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이제, 네. 이 사람의 인성이 어땠건 성추문이 네. 나건 말건 뭐 네. 발언이 나오건 말건 그러나 그는 우리의 친구야. 세금을 내건 말건 네. 여러 가지 네. 정말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지만 네. 공화당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아듣겠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에 또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스태프들이랑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딱 MB인 거예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비즈니스맨이고 뭐 어떤 밸류가 없고 네. 사람이 네. 사기꾼이 한 명. 네, 그렇죠. 네. 비즈니스 마인드로 충만한 사람인 거죠. 네. 네. 뭐 이익 추구하고 네.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건. 네. 그러니까 딱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괜찮아. 지나간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했는데, 네. 한 가지 더 이제 좀 제가 가슴이 아팠던 포인트는 한국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지금 하면서 한국은 이런 사람도 대통령으로 뽑았다. 라는 그 말을 제가 차마 하진 않, 못했는데, 네. 지금 상황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치 선진국이죠, 저희는. 한참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을, 아, 네. 지금 몇 년이냐. 한 4, 5년 앞서 나가고 있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운 거죠. 네. 이분들이. 그렇죠. 네. 좋은 게 좋은 건데, 예? 네? 네.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되면 또 얼마나 또 많이 발전을 하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도 네. 약간의 퀘션마크는 있어요. 네.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국에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도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이게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정권 말기쯤 와서 이제 다시 평가를 해볼 때 오바마 자체는 너무 훌륭한 대통령이지만 네. 네. 전체 이제 민주당과 그 내각의 시스템, 미국 정치 시스템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약간 노무현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어떤 네. 이제 시스테믹한 문제가 네, 그 뒤에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힐러리가 됐으면 지금과 똑같을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떤 혁명적인 변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역시, 볼 수가 역시 역사는 바닥을 쳐야 네. 또 위로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당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당에서 이제 8년 했으면 예. 그럼 이제 다음 당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좀 하고 잘 못하면 넘기고 또 그렇죠. 예.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치가 흘러왔는데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미국의 이 후진적인 이 간선제가 네.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간선제가 왜 나왔는지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여성들과 그 다음에 하층민들의 표를 하나로 앉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1대1대1이 아니고 그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인 남성 위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구현한 거더라고요. 네. 네. 간선제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일단 뭐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네. 이 나라 사람들이 또 그걸 하게 둬야죠.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또 좀 해봐야죠, 그렇죠? 네네. 네.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댓글 소개부터 좀 하죠. 댓글 소개부터 할까요? 네, 댓글 네. 소개 하다 오면 우리나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일단은 함께하는 세상님께서 제주도 계속 소개해주고 계신데 좋습니다. 네, 제주도 방언 말, 몰, 하나, 호나, 한 사람, 혼샤름 이렇게 했습니다. 영 했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경 했수다 이렇게 네. 쭉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 되게 생소하네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을 제주 방언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호니 샤름의 아들한티이신 것을 배워 주기여 경호곡 나가 중풍 환제신디 나가 곧는 대로 호라 일어난 요거엉 고정 집이 가라 호원 말씀 호여수다. 중풍 환젠 샤름더리 보는 앞에서 와들락기 일어난 저 율 거덩 고전 나가수다. 경호난 문딱덜 놀래연 이추룩 헌일은 정말 체험봤어. 밤저 예. 호멍 하나님을 찬양 호여수다. 전혀 예. 모르겠네요. 정말 힘드네요. 예. 예. 정말 힘드네요. 예. 거의 뭐 이거 암호해도 수준인데요. 예. 그래도 예. 우리 제주도에 계신 우리 함께한 시장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읽어보지. 뭐 평생에 우리가 그러네. 이렇게 제주말을 접해볼 일이 네. 별로 없잖아요. 네. 거기 놀러 가서 현지인들이랑 노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예, 네. 제주 방언으로 된 성경이 있을까요? 뭐 있겠죠. 있지 않을까? 그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개.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엿장수님께서 이후에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 네.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뭐.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도 있었고, 네. 이제 대선 주자에 빗대는 거죠. 네네네. 네네네. 그렇구나. 이재명한테 빗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네. 어쨌든. 아, 부왕인 태조 이성계에 못지않은 탁월한 무인이지만, 아울러 조선의 왕들 중 유일하게 과거 시험에 급제한 유학자이기도 한 태종 이방원은 유학자답게 시종일관, 유교적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적인 정치를 펼쳤다. 반면 도참설, 점성술, 풍수지리설 따위의 신비주의는 철저하게 배격했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내란 사건. 네. 네, 이것은 최태민 목사가 개신교, 불교, 천도교를 혼합하여 만든 사교 집단이 박정희 유신 세력과 결합하여 일으킨 엽기적인 내란 사건이다.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아, 훌륭한 네. 정리고요. 목사들은 이 사건의 범인을 무당들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반면 무당들은 목사들의 소행이라며 강하게 항변한다. 네. 최태민 목사와 최순실의 종교적 행적이 개신교,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와 두루 관련되었음이 드러난 이상 기실 목사들의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당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사건 무당이건 중놈이건 불문하고 주술의 힘을 빌리면 그것이 곧 무당이기 때문이다. 무당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저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네네네. 네. 본시 주술은 박근혜같이 의존적이고 사고력과 사리 분별력 없는 인간들에게 잘 먹힌다. 박근혜와 그 맹목적 지지자들은 사교와 이단 사설에 빠지는 인간형이다. 네. 여기서 제가 참 적확하다. 이렇게 네. 이런 표현이 의존적이다. 네, 의존적이고 사고력과 사리 분별력이 없는 인간들. 전 이거를 약간의 게으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는데 네. 인간은 항상 주저앉고 싶거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네. 네, 그런 경향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향에 우리가 항상 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몸에 저항이 있을수록 그것의 저항에 저항하는 의지의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의지의 힘을 우리가 사실 신앙에서 찾아야 되고 어떤 지적 활동에서 찾아야 되는데 네. 사교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교는 네. 그 주저앉게 되는 그 경향을 더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 해줄게 이거거든요. 네. 너는 가만히 있어. 네.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이제 참 종교라면 네. 참 학문이라면 참 진리라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야 되고 그죠? 네. 저항하게 해야 되고 주체적인 어떤 생각을 하게 그렇죠.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네. 건데 주술은 그 반대의 지점에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독교의 많은 목사들이 네. 이제 인본주의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네. 이제 설교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인본주의자였거든요. 네. 휴머니스트였고 네. 예. 인간이 잘 되길 바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네. 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장 인본주의자죠. 네. 네. 아 그리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쉬고 네. 잘 자고 먹고 이런 측면도 있지만 네. 낮에는 일어나서 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죠. 네, 정말 네.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요. 네. 그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면 갖고 살아가면 네. 좋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네. 모토가 네. 생각하는 네. 기독교인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네. 없지만 네.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질문을 하는 종교인이 참 종교인이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주술적인 사고 방식, 예, 이런 그 혹세무민하는, 네. 예, 현실적이지 않은 힘에 의존하는 네. 예, 그런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기독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표현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뭐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게 사실은 기도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든 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런 고집이나 뭐 이런 네. 것들이 꺾이는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인생에서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주저앉는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주저앉고 뭐 어떤 삶의 그런 적극적인 그런 주체성을 내가 포기해버린다. 네.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우리 그 신정론과 예정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었죠. 그 윤리적 수능지. 네네네. 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형을 양산해내는 종교는 네. 종교가 아니라 사입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양계장 관리법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로로폴 프로로폴 예? 프로로폴 프로 뭐라고 하죠? 그거 아, 약물 저기, 아, 마취제. 네. 예. 프로로폴? 프로로폴이죠. 그런 것 같아요. 프로 이름도 모르겠는데 네. 프로로폴인가요? 프로포폴이네요. 프로포폴. 예. 네. 프로포폴. 네, 네. 이 프로포폴이 연예인들이 즐겨 맞는 네. 약간 마약에 준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 그렇죠. 한번 맞으면 너무 좋대요. 기분도 좋고. 헛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이 이것을 주사를 중독이 돼 가지고 밝혀졌었죠, 예전에. 네. 그중에 네. 한 사람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박시연. 박시연 맞아요. 박시연 예쁘잖아요. 네. 글래머에다. 네. 그래서 제가 베이글요. 네. 베이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프로포폴 주사를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프로포폴만 맞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돈을 예, 충분히 구해서. 근데 뭐 지금은 뭐 중독 증상이네요. 그렇죠. 네. 그 중독에서 해방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방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프로포폴을 지금 박근혜가 맞은 게 아니냐. 지금 JTBC에서 프로포폴이란 단어만 얘기 안 했지. 예, 완전히 그 거기까지 갔거든요. 네. 그 말을 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최순실이 이 주술을 통해서 박근혜의 어떤 주체성을 뺏은 거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프로포폴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주체성을 그런 도구가 됐다. 그렇죠. 네. 주체성을 빼앗아서 주저앉게 만들고, 그죠? 자기가 테이크오버 하는 거죠. 네. 그 자리를 네. 그 능력들을 테이크오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최순실은 능동적인 인간입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프로포폴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네. 박근혜는 이제 중독자인 거죠. 약물 중독자. 아. 약물 중독자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떤 그건 이제 법적인 용어로 심신미약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주체적인 판단의 능력이 지금 없고 예. 예, 더 이상은 어떤 국정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중독, 뭐 책 읽는 거에 중독된다. 저는 이런 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뭐 여행에 중독됐다. 이런 네. 건 어떤 능동적인 활동에 내가 중독이 된 거, 삶에 중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뭐 약물에 중독됐다. 뭐 게임에 중독됐다. 뭐 이런 것들은 네. 다른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막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가치를 뺏기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이제 확인은 안 됐으니까. 근데 JTBC가 네. 딱 그 말만 안 하고 그 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어떤 게 진실인지 저희는 모릅니다. 네. 네. 그냥 그렇다고 강력히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JTBC를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정말 손석희는 대단한 언론인이구나. 네. 왜냐면 이 한꺼번에 다 안 까요. 네. 하나씩 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방송은 매일 하는 거니까. 네. 이게 분량을 조절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뉴스룸 마지막에 하는 거 정리하면서 하는 거. 네, 네, 네. 근데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집 이름이 병원이었대요. 병원. 아. 예. 그래서 그 병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인 얘기를, 시인의 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네. 그 병원이라는 단어로 손석희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잖아요. 뉴스를 다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손석희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히든 폴레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히든 폴레믹, 감춰진 네. 논쟁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나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더 명명백백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네. 또 참 놀랍고 재밌다. 네. 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튼 네. 자, 다음 댓글. 저도 예, 네. JTBC 대단하다. 예, 생각하고 있고요. 네. 함께하는 세상님이 또 이제 제주도의 삶에 대해서 아 예 예. 예, 또 이제 이야기 좀 너무 재밌었어요. 예. 나눠 주셨어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바다에 나갔다 죽는 경우가 많아서 예. 예, 좀 귀한 대접을 받았다. 예. 예, 이런 이제 얘기가 보통 한 세 명의 여성이 한 남자를 섬길 정도로 예, 남자가 귀했다 예전에는. 네.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예, 그러네요. 역사인데. 네. 예.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아,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네. 저희는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넘어가죠. 아, 제주도는 아름답다. 네. 듣는 네. 사람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혀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엿장수님께서 글 또 남겨주셨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 버니 샌더스를 저는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네. 네, 버니 샌더스가 안 됐을 때부터 이미 네.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게 아니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글 많이 나오더라고요. 버니 샌더스였으면 이길 수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민주당 내에, 네. 혹은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세력들의 그 논리인 거죠. 네네. 거기에 샌더스가 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내쳐진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못했다. 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근데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을 없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거는 이제, 가정이 네. 아닌 게 그 네.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는 이기는 것이 불투명한데, 그렇죠. 이제 트럼프랑 붙었을 때, 네. 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기거나, 근데, 샌더스가 되면은 트럼프를 큰 이 네. 표차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뭐, 언론들이 다 이번에 틀렸으니까, 그것도 예. 뭐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시지는 네. 대중한테 알아듣기 쉽게 선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버니 샌더스의 메시지는 선명했습니다. 그렇죠. 1%가 99%를 망치고 있다. 네. 선명했거든요. 네. 99%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다가오는 메시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힐러리가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네요. 네. 네. 법 정비를 더 잘하고,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마음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종교의 레벨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샌더스는 약간 종교의 레벨이었어요. 카리스마죠. 예. 네, 카리스마가 네. 종교의 레벨, 종교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사랑하자. 네. 이런 거. 유튜브 한번 보시면. 네.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거의 연설이 아니고 설교거든요. 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 우리는 가장 강합니다. 네. 뭐 이런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네, 네. 예. 그분이 경선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제 또 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 정치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힘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네, 네, 네. 느낌이. 근데 그 유대인들 그 모임에 가서 네. 버니 샌더스는 네.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냐 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 근데 반면에 힐러리는 이제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네. 아, 너무 좋다. 에스키싱 한 거죠. 네. 그런 얘기만 이제 하고 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네. 이제 힐러리의 한계인 거죠. 네. 네.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혁신적인 힘이 부족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시스템 안에 그냥 매몰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너무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정치를 또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대선은 그게 아니에요. 대선은 선명한 메시지가 네. 레소네이팅 하는 사람들 마음이 울리게 네.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어쨌든 그러나 우리 엿장수 님은 도널드 트럼프가 돼서 아,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다. 통쾌 유쾌 상쾌. 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그 문제를 드러내 주고 또 그걸 바꿀 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네. 근데 이제 힐러리가 그렇게 호감이 아니니까 네. 거기에 그런 기조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죠. 아 네. 그래도 실망할 것 없다. 트럼프가 이명 박근혜보단 나으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제가 아까 가슴이 아프다고 한 측면이 이거였어요. 네.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보단 네.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70살이거든요. 네. 가장 고령의 나이로 네. 대통령에 이제 된 거예요. 네. 네, 여태까지 역사상 네. 70살. 그리고 뭐 70살이면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70살이면 고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도 근데 건강하시고 네. 왕성하신 것 네, 그렇죠. 같아요. 네. 아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시위하러 대구에 가셨었대요. 그러셨구나. 네. 근데 이제 김병준 국무총리 임명을 축하. 임명이 안 된대 안 되는데 예정자고. 예. 이게 국회를 통과할 이 확률은 제로죠. 근데 거기서는 예. 이제 그냥 임명이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아. 네,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튼 이 김병준 씨 참 초라하게 됐어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아직도 지금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야당 이 세 당이 또 새누리당까지 네. 해서 절대로 이제 총리 지명을 못할 거라 아, 그 추천을 못할 거라는 거죠. 네. 예. 맞아요. 예. 그거 의견을 종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시간을 예. 벌기 위한 작전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뭐 김병준 총리를 들어요. 뭐 이렇게 예정한 것도 네. 그것도 시간 벌기 작전이고 네. 그거를 당연히 야당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너네들이 한번 결정해봐라. 이것도 역시 이 3당이 3당이 절대로 합의를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계속 시간 끌기고 김병준은 탱킹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지금 네. 몸빵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네. 네. 그걸 아주 무슨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네. 네. 그 꼴이 정말 예, 사납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제 우상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네. 이제 아직도 이제 전근대를 벗어나지 못한 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또 평소 우상과 미신이라면 치를 떠는 개신교인들이 무당 정권의 굳건한 지지층이라는 사실 예. 앞에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사람들 도대체 니들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정신 나간 것들이죠. 네. 네. 아, 참, 이 사람들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네. 네, 답답하고. 사실, 그, 이번에 미국의 대선을 봐도, 그, 소위, 네. 네, 저는 그 복음주의라는 말이 잘못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그, 보수적인 그 복음주의 계층, 특별히 이제, 화이트 중심, 네, 백인 중심에, 그런 교회들에서 대부분 다 트럼프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어줬죠. 네. 예. 그 사실 그 이 종교 안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애너님이랑 이제 제가 속한 이제 교단은 좀 굉장히 리버럴한 쪽에 예, 가까운 예, 그런 교단이고 네. 그렇지 않은 교단이 또 있는 거예요. 예, 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예, 저 이제 아래쪽 예, 네. 중남부 지역은 굉장히 아직도 그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펀더멘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 근본주의에 가까운 예, 문자주의 신봉하고 있는 그런 쪽이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인 거예요. 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트럼프가 그 캠페인 초기에 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책이 가장 당신이 좋아하는 책입니까? 네. 한마디로 그냥 바이블이라고 했죠. 성경이라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네.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네. 바로 이제 발언이죠. 리포터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네.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네.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네. 소개시키지 못했죠. 아, 그랬군요. 네. 네. 나 잘 모른다고.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책은 바이블이다. 네. 들통이 바로 났네. 네. 읽진 않아요. 네. 그게 저는 보수적인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행태가 아닌가. 네. 왜냐하면 성경 안 읽어요. 네. 안 읽으면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믿는 거예요. List of 그 정답을 믿는 겁니다. 네. 동성애는 잘못이고 이런 명확한 결론들을 가진 채 네. 이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네. 이미 난 답을 아니까 못 알아 성경이 있습니까. 그죠? 성경은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 책이거든요. 그렇죠. 논란의 여지도 많고요. 네.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정답이 없는 책입니다. 네. 네. 거기에서 뭔가 정답을 뽑아내서 이거는 이거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사짜라고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죠. 네. 아무튼 또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하는 세상님께서 존경하시는 좀 훌륭한 목사님 몇 분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도 네, 모르겠어요. 새맘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득훈 목사님,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님, 뜨인돌교회 정준경 목사님, 교회 개혁연대의 정운영 목사님, 제주 충일교회 이상구 목사님, 제주 함께하는 교회 허연범 목사님. 네, 이분들은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이 시대의 탁월한 목사님들이십니다. 네. 함께하는 세상님이 그러시다면 네. 저희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한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네, 죄송하고요. 혹시 뭐 이제 아시는 분들 있으면 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죠. 네. 뭐 유튜브 네. 같은데.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좀 바빴어요. 네. 네. 바빴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이 미국과 또 캐나다 이걸 통틀어서 이제 북미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이 북미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저희와 네. 같은 그렇죠. 예, 그 미국에서 혹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네. 함께 뜻을 모아서 시국 선언을 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회의하고 또 이제 시국 선언문을 같이 좀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 여러 학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뜻을 모았던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11일이 아니고 9일인가요? 9일? 9일. 11월 9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저희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국 선언문을 네.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네. 근데 뭐 전문을 다 소개하실 건가요? 아니요, 처음과 끝만 하겠습니다. 네, 처음만 끝. 우리 요구사항 뭐 이 정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누시죠. 북미 한인 신학생 시국 선언문.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라. 내가 왕권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르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을 쿼트를 했고요. 온 국민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실상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북미의 한인 신학생들은 이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며 먼 타국에서나마 함께 촛불을 들려한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최순실 세력과 함께 국정을 사유화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현 사태에서 우리는 최순실에 의해 박근혜가 조종당했다는 박근혜 피해자 프레임을 경계한다. 오히려 공공성, 사회정의,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적 질서와 민주공화국의 기초에 근거해 볼 때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주체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들에게 단 하루도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좀 뛰어넘었어요. 뒤로 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근혜는 온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라.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성역 없이 모든 비리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라. 박근혜 정권과 한몸인 새누리당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지라. 권력을 비호해온 자칭 기독교 세력은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하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사회의 혁명적 변화임을 위대한 국민들께 제안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서명을 하신 저희 그 학우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네. 네 그중에 저희 둘도 있죠. 네. 저희의 실명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하나 찍으면 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북미에 분포된 38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인 신학생 138명이 네. 네, 이렇게 동참을 해서 함께 서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신문사에 보냈는데 뭐 신문사에서 내줄지 안 내줄지 몰라요. 네. 저희가 뭐 돈 내고 광고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웹, 노컨, 아니 저기 어딘가 있던데. 그 뉴스앤조이에. 네, 뉴스앤조이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나 있더라고요. 네. 전문이. 네. 이거를 찾아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뉴스앤조이에서 신학생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는 것 같고요. 혹은 뭐 페이스북에서 북미 한인 신학생 시국선언 이렇게 찾으시면 네. 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이 시국선언에 같이 예, 참여를 했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네. 거리로 나와서 지금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거기에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네. 여기서나마 저희는 이렇게 이빨을 털면서 네.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여기서도 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네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 하시느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셔서 하시느라고. 네.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아, 이게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저희가, 정말 밤을 새가면서 네, 토론을 하면서 네. 이 단어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네. 네, 이런 것도 고민하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네.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그래, 민주주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얼마나 다른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그럼요. 됐고 많이 다르고 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그중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런 게 좀 리셉티비티가 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네. 이렇게 밴딩 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간혹 있어요 네. 그 사람 다 주도에 가는 거예요 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실상은 네. 그렇죠 초인이죠 초인 네. 그렇죠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각자 중에 자기가 쓰고 싶은 말 써서 네. 그 교집합을 모아다가 네. 큐를 우리가 추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지금 만든 것도 네. 그 세 가지 버전 합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그렇죠. 예.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랬고요. 이제 또 상황을 봐서 또 2차 시국선언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네. 네. 그때 또 우리 애너님이 좀 아닙니다. 저는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국선언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네. 어떤, 그 어떤 기관들이나, 네. 어떤 뭐, 모임, 그런 것들의 대표 어떤 의사를 밝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이 시대가 이제는 네. 1인 시위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의사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날, 그러니까 포다 나르고. 그러면은, 네. 그, 내가 내 입장을 밝힐 때 내 지인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시국 성명서 같은 게, 물론 이제 우리 전체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있죠. 힘이 많죠. 네, 정치적인 네. 힘이 훨씬 한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뛰어나죠. 네. 네. 그러나 개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힘이 그렇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학교에 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냥 인사하면서 허그를 하는데 눈물을 보이더라. 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 쟤도 예. 똑같구나. 맞아요. 그런 거네. 쟤도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네.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용기가 되고. 네. 우리 총 몇 명이죠? 지금 서명하신 지금 분이? 지금 138명이요. 138명. 네. 저희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뜻을 그렇죠. 같이 했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네요. 정말 이 보니까. 넓은 미국과 캐나다까지 네. 네. 정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네. 더 멀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유학 와서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네. 쓰라는 페이퍼는 안 쓰고 네. 성명서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네. 그래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또 목회자 또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같은 생각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신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죠. 훨씬 사실은 더 많죠. 몸살이시는 네.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큰 교회 목사님 아들딸들이 그렇게 네.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그 교회를 무사히 물려받으려면 네. 기득권에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어쩔 네. 수 없다라고 저도 그냥 생각은 하면서도 네. 좀 막상 이제 이거 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네. 나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일단 첫째로는 네. 민주적인 그런 사이니까 네 본인의 네. 의사를 네. 존중해야죠 그런데 네.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죠 그런 사람이랑 네. 그런 사람도 우리가 끌어안고 네. 가야 됩니다 네, 네. 대화의 끈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혼자만 깨끗하고 고고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클린턴 꼴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니 뭐 클린턴이 네. 고고하고 깨끗하진 않은데. 아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저희 방송이 예. 우리 그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예. 이야기하는 방송이잖아요. 예, 쉬었다 가죠. 네. 음악 듣고. 네.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또 네. 네, 할 수 있을까 네. 또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애너님께서 예, 네. 준비를 좀 해주셨죠. 급조된 네. 프레젠테이션 음악 듣고 네. 가겠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네. 가겠습니다.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and from your lips she drew th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God above, as for me, all I ever learned from love is how to shoot at someone who outdrew you. But it's not a cry that you hear tonight. It's not some pilgrim who claims to have seen the light. No, it's a cold and it's a very broken heart.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오늘 제가 할 것은 저번에 네. 우리 T1님께서 네. 거의 뭐 4주에 걸쳐서 네네. 하나님은 변하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또 저는 역사학자거든요. 그렇죠. 역사학도죠. 학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잘 몰라요. 네. 그렇지만 예, 역사도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하고 싶은 주제는 이 현대 이 기독교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또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 뜨거운지 그렇죠. 않는 네.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선교가 안 돼요. 기독교가. 네. 네. 선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의 선교에 네. 당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의 선교 전략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는 사람들이라면 네?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기독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 것 같다. 네. 이제 효용론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어령 씨도 네.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잖아요. 네. 이어령 씨도. 네. 그 딸이, 그죠? 딸이 실명, 뭐,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네. 시력을 또 되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네. 지성이, 예, 영성을 품게 된 거거든요. 네. 아,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네. 네. 그 정도면 훌륭하다. 그 정도면 훌륭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어령 씨도 그렇게 크게, 예, 뭐랄까, 이 사회 참여하는 그런, 지식인은 또 아닌 거거든요. 네. 그렇죠? 약간 이제, 기득권에 속해 있는 그런 지식인 중에 하나고. 네. 이런 시국에 한마디가 없잖아요. 네. 네. 저는, 뭐 이런 거는 좀 곁다리 얘기고. 오늘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모두 가기를 네. 시전하시죠. 그, 좀 말이 되는. 네. 이런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1세기에, 1세기 전에, 또 기원전 1세기, 또 기원전 뭐 4세기,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예, 참 놀라운 게, 그, 이, 한 1세기, 로마 제국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그때,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의 7분의 1을 차지했대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네. 네, 로마 네. 제국 인구 전체를 통틀어서 7분의 2를 차지했답니다. 네.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한 민족이. 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되게 작은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애만 죽어라 나서 그렇게 네.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인구가 있어요. 이스라엘 그렇죠. 본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있고 네. 아 로마 전역에 이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둘을 합해서 로마 제국의 7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런데 그 이 하낙이라는 이 하낙이라는 그런 독일 신학자가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하르낙. 하낙. 예. 네. 아돌프 폰 하낙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네. 신학자죠. 그렇죠. 독일 루터교 신학자이면서 교회 사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공부한 거는 그리스 철학이 신약에 끼친 영향을 연구한 사람이고. 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 이렇게 믿었던 교리에, 교리가 이제 생성된 그런 것을 교회 사학적으로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교리의 정통성, 뭐 이런 거, 네, 질문을 네. 던지게 하는. 네. 네, 그런 학자고요. 공간 복음을 선호하면서. 네. 요한 복음의 역사성은 부정합니다. 네. 이분이. 공간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마테마가 있으니까. 누가? 예, 네, 마테마가 네. 누가는 누가를 좀 선호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세 개를 그렇죠. 공간 복음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한 복음이 네. 이제 따로 떨어뜨려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요한 복음의 역사성을 그것이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분 거의 19세기 학자거든요. 네. 19세기 말. 예, 그때 학자고 20세기 초까지. 네. 근데 놀라운 거죠. 이런 걸 그때 벌써 얘기했다는 거는 네. 놀라운 거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기초가 다, 기초를 다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사도신경 있잖아요. Apostles' Creed. 네. 사도신경을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건 너무 이제 교리화된 내용이고. 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후대, 네. 훨씬 후대에 그 만들어진 거죠. 4세기 때. 네. 네. 4세기, 5세기. 정경화 네.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네,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예, 그때 이제 뭐 사도들이 믿었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만든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비판하면서 사회적인 복음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그리고 사회적인 복음, 사회 변혁을 일으켜야 되고,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복음. 네. 아, 이런 걸 지지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와 묵시문화 이런 것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시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람, 이 하낙이 얘기하기를 400만 명도 넘게 예, 로마 제국의 유대인들이 살았다. 그리고 좀 다른 학자들은 더 높게 치는 거죠. 600만이나 700만까지도 로마 제국에 그렇군요. 예, 살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로마 제국을 벗어나서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바벨로니아나 뭐 메디아 뭐 이런 데에서 네.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요. 바벨로니아도 사실은 헬레니즘의 중심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기원전 700년 이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인구는 1세기까지 두 배 정도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600년, 800년, 700년 요 동안에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유대인들의 인구는 두 배가 뛰었대요. 네.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는 거의 네 배에서 여섯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네. 예, 본토 인구는 두 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네 배에서 여섯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네. 그 굉장한 수치인데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200년 동안에 이집트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각각 100만 명 정도로 늘었다. 이집트에도 100만 명, 소아시아에도 100만 명. 네.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죠. 로마는 그 수도잖아요. 네. 예, 수도. 수도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롬. 예. 거기에도 거의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최소한 4만 명이 거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거죠. 네. 애를 막 낳나 그냥? 그렇게 이제 짧은 시간에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 토끼도 아니고 자연 증가로만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카톨릭도 아니고. 네. 카톨릭은 네. 프로텍션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하르나기 얘기하는 거는. 네. 유대교의 이방인 선교를 통한 증가다. 선교를 통한 증가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방인이. 네. 그래서 그게 더 큰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증가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네. 이제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나오나요? 그렇죠.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네. 게 경건한 이방인. 이제 말하자면 유대이즘으로 네. 아니, 그 기독교인은 아니군요. 네. 예.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죠? 맞아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이방인. 네.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네. 예.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네. 네. 그래서 그 개종자들 프로셀릿이라고 하죠. 프로셀라이트, 프로셀릿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한 거죠. 전도를 선교를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도 받고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할례도 받고 음식법도 지키고 이렇게 되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스어 동사가 그게 바로 유다이조라는 동사예요. 네. 영어로 하면 Judaism인데 이제 그리스 헬라어 동사로 유다이조라는 동사가 성경에 등장해요. 갈라디아이죠. 예. 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래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해서 유대인답게 살게 하다. 네. 이게 바로 유다이조라는 거예요. 네. 유대화 시키려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이게 바로 왜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아주 유대인들이랑 이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네. 잘 먹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밥을 같이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거기에다 대고 야 너가 이방인처럼 살면서 다시 말해서 너도 돼지고기 먹고 이방인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네가 어떻게 유대인 아닌 사람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냐? 너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잖아. 넌 유대교인이 아니고 다른 거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유대교화 시키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에서. 네. 유다이저라는 그런 말이. 네. 네. 근데 이제 구약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72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에스더에 한 번 딱 등장합니다. 에스더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이제 이게 페르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더가. 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치가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에스더가 분연하게 이제 금식을 하고 네. 예. 왕에게 나가서 그렇죠. 다이어트를 하고 왕에게 나가니까 그렇죠. 왕이 이제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다이어트가 중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뭐라 하냐면, 유다인에게는 이게 다 문제 해결됐어요. 네. 그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유다이조가 또 그렇죠. 유다이조라는 말이 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다. 그렇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페르시아 사람인데, 그냥 유다인이 두려워서 나 유다인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의 통계, 유다인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네. 그 1세기 때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유다인이 된 경우가 많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네, 네. 소수 민족이었고 네. 사실은 이렇게 좀 힘없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하는 민족이었는데 네. 그 로마 제국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도대체 뭐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죠. 도대체 뭐가 좋다고. 네. 유대인이 되었을까. 네. 그니까. 지켜야 될 것도 엄청 많은데. 그, 뭐, 이정희 당이 어디죠? 통진당. 통진당. 네. 통진당이 민주당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네. 통진당이 어떻게 민주당이 될 수 있었느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했느냐? 애를 많이 낳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와 1세기 그리고 또 기원 후 1세기의 유대주의의 전파는 초대교회의 선교적 성공이랑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초대교회가 네. 1세기에 선교적인 성공을 한 거죠. 네. 예, 기독교가 이제 사실 로마도 아, 4세기, 3세기에 아, 먹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선교는 이런 유대주의가 잘 가꿔 놓은 토양, 그 토양을 물려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조지 디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유명한 독일 신약학자입니다. 네. 2005년에 75세 나이로 죽은 사람인데, 조지 디터. 이 사람 책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디터. 네, 디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엄청난 숫자적인 증가가 유대교 선교로 인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그래서 네. 이방인들이 많이 유대인이 된 것이라면, 이거는 우연찮게 벌어진 일일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이제 의도적인, 선교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을 거다. 네. 그냥 우연히 뭐, 지나가다 이방인이, 저 회당 한번 들어와 봐야지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네.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죠. 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선교를 통한 인구 증가가 있을 수 있었느냐. 네. 아, 오늘은 저기인가요? 교회 성장론? 그렇죠. 교회 성장론이면서, 네. 또 어떤 진보의, 예, 진보 성장론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대선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켰는지 좀 연관이 돼요. 네, 네. 네. 사실 연관이 안 되네요, 그거는. 자, 어쨌든 한번 연결해 보죠. 예, 그렇죠. 그 필로, 우리가 필로에 대해서 네. 예, 공부했었죠? 예. 예, 필로는 이제 예, 기원전 25세기 25년부터 네. 기원 50년까지. 깜짝 놀랐어요. 기원전 25세기. 네, 이제, 계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 1세기 후반,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후반 사람이고.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그 배웠죠. 이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사람이고, 네. 예, 그리고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고. 네. 예, 그리스 철학과 유대적 철학을 화합하려고. 알레고리적 해석법을 사용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네.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다 네. 아는 거고요, 그건. 그래서 아무튼 필로가 있고 요세프스는 역사가죠. 네. 예.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헬라적 유대교 변증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대교를 옹호하는데 그냥 유대교만 옹호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를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고 헬라 철학을 많이 배운 사람들인 거예요. 네. 헬라화가 철저히 된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런, 그 시대의 가장 첨단 학문이었던 헬라적 학문. 그렇죠. 그걸 충분히 배운 사람들로서 자신의 문화인 유대주의를 설명하려고. 네. 변명하려고. 네. 노력했던 변증, 아폴로제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변증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라적 유대교 변증가들이에요.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네. 예. 근데 이 사람들에 따르면 유대교 선교, 중요한 도구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율법의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네.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율법의 해석이다. 네. 그래서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은 네, 시나고그. 네. 그 시나고그에서의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무료예요. 또 그리고 어떤 이방인도 그냥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필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행위. 네. 그 행위는 마치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는 행위와 같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적인 학교에서 헬라적인 네.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행위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학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시설일 뿐이 아니고 거기서 생각을 하고 철학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세푸스가 한 가지 예를 설명을 해요. 그 안디옥의 소아시아 오른쪽 밑에 있는 네, 안디옥. 네. 안디옥의 유대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요세푸스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곳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인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였는지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 유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와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감을 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가지고 남의 땅 가서 사는데 배척받고 네. 네. 무시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네. 내가 믿는 종교, 네. 우리나라에서부터 발생한 이 종교, 네. 우리 민족의 종교로 네. 이렇게 컨버트를 하고 그렇죠. 예, 개종을 하고 네.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네. 유대인까지 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기쁘겠어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네. 놀라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필로가 얘기하기를 유대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조차도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네. 우리의 율법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리스나 이방인들의 세계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어떤 도시국가나 이런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방인들의 네.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외다. 우리의 것은 존중해주더라.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의 관심을 우리 이 문화가 우리 유대교가 끌어들이고 있다. 누가 요즘 쉼으로써 안식일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가? 안식일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쉬지 않고 네, 쉬는... 쉬고 쉰다는 거죠. 쉬어서 네, 안식일에 네. 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네, 다 그쵸. 맨날 일하다가 네. 안식일에 쉬잖아요. 쉬어야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기독교는 안식일이 없기 때문에 네. 못 쉬죠. 네. 그래서 예, 안식일이 존중받고 있다. 네. 이방인들한테. 그리고 누가 이방인의 거룩한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속죄일을 존중하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도 그리스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이 1년에 한 번씩 거룩한 명절이 있었답니다. 네. 그 명절에는 어떤 죄수 뭐 어떤 형사 소송 같은 걸 전혀 안 하고 그렇죠. 또 이제 뭐 금식도 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산대요. 근데 그런 것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있잖아요. 예, 그 속죄일을 다 존중한다는 거죠. 속죄일이 욤키푸르인가요? 그런가요? 네. 뭐 아무튼 그 네. 중요한 그 세계 명절 그렇죠. 있죠. 예. 네. 어쨌든 속죄일도 존중해 준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위상이 아주 높아진 굉장히 거예요.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우네요. 네. 그렇죠. 그 약간 이제 좀 잡벅 느낌도 나긴 나. 잡벅 이거 잡벅입니다. 완전 잡벅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필로는 또 아, 또 70인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갈대아어로 율법이 쓰여졌지만 히브리어로 율법이 네. 쓰여졌지만 인류의 반 이상이 이 율법을 모르면 안 되겠기에 번역이 되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렇죠. 이건 네. 다 알아야 되는 좋은 거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세프스가 이제 얘기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현상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 우주에 충만하시듯 율법 또한 모든 인류 가운데서 그 자리를 찾았다. 네. 네. 요세프스가 굉장한 그 자부심이 느껴지죠. 자국문화 중심주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네.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이 네.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유대주의가 전파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공장소인 회당의 예배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오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 전파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공장소다, 회당이. 네. 예,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이 뭐냐. 오경 펜타투기죠. 네. 모세가 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예, 이걸 다섯 가지를 오경이라고 해요. 이거를 율법이라고 하죠. 네. 그 율법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오경을 읽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이 팔레스타인 본토, 예루살렘 회당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예, 히브리어로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디아스포라. 예, 디아스포라 회당들. 네. 거기서는 히브리어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담이 높잖아요. 네. 누가 와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렇죠. 누가 와서 그걸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이 그리스어로만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번역 오경을 읽고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 해석을 하는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냥 유대주의로 해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세프스나 필로 같은 헬라적 유대교 변증가들이 네. 이 해석에 참여를 했을 경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헬라주의 물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말이 되는 이야기로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게 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어떤 설교가 네네.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네네. 나의 삶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저 2000년 전에 살던 유대인 얘기를 왜 하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한테 못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네. 그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유대교의 어떤 정신을 재해석해냈다라는 네. 게 위대한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일단은 뭐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교 자체로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7일째 쉰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뭔가를 읽고 생각한다는 거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땐 이렇게 이 텍스트가 경전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거는 이제 어떤 뭐랄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전이거든요. 구약 경전이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래서 해석의 여지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요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회당에서 율법을 이렇게 주회하는 거, 해석하는 것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한 이 존경이 이렇게 오래 가고 널리 퍼졌다라는 이 사실은 이 연합,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연합이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보여졌는지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미국에서 똘똘 뭉치면 야, 나도 한국인 될래. 연합이 보통 강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아,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네.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한번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의 연합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야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 결속이라는 게 네. 이게 정말 사실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맨날 싸우고 그죠? 네. 뭔가 의견이 통일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얼마나 이 연합이 강했냐면 이 디아도키, 알렉산더 후계자들 우리 배웠잖아요. 네. 알렉산더 네. 후계자들 왕들, 디아도키들과 또 로마인들이 이제 디아도키를 뒤은 그리스 제국들을 다 제패한 그렇죠. 로마인들이 한결같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인들을 존중하였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연합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도시 있잖아요. 네. 예. 그 상징적인 예루살렘 도시를 행정적 혹은 법률적인 중심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어떤 아니고? 영향력을 이 디아스포라 회당에게 행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네. 있는 네. 그 로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네. 회당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무브먼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지역을 네. 세상의 중심으로 여긴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월절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순례를 가잖아요. 오고 그죠? 네. 그리고 성전세도 바치고 네. 그리고 자발적인 헌금도 계속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동경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예루살렘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 어떤 이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리들을 이런 것들을 믿어라 뭐 이렇게 정해주고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령을 내리거나 이랬다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이외에 어떤 것이 이들을 연합하게 했던 거냐는 거죠. 네. 예.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나가잖아요. 예루살렘 네. 너무 이렇게 인구도 많고 살기 힘드니까 막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디아스포라라는 현상은 자꾸 밖으로만 퍼져나가려는 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밖까지 막 가서 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이 있는 현상인데 이 경향성에 대항해서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하나로 연합시켰던 힘이 네. 과연 어디 있냐는 거죠. 그것은 네. 이 회당 예배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실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필러와 요세푸스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성경의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네. 네. 그러니까 필러나 요세푸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헬라적 성경 해석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필러가 썼던 건 그냥 성경 해석이 처음부터까지 성경 해석입니다. 요세푸스는 네. 역사가지만 네. 필러는 그냥 성경 해석가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집에서 큐티를 한 거다. 헬라적 정신을 가지고 큐티를 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이 둘 다 그냥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전통에 매우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적인 전통 있잖아요. 성경 해석을 쭉 해온 네. 그 전통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전통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전통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그 전통 위에 또 뭘 이렇게 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들을 네. 존중하면서 그렇죠. 그것을 네. 이제 사용해서 그렇죠. 그 위에 얹거나 혹은 그렇죠. 반박하거나 네. 하면서 어쨌든 그걸 사용했다는 그렇죠. 그리고 거네요. 이 동시대에 네. 다른 변증가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증가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과도 그러니까 그 토론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로컬 회당에 그렇죠. 계신 예. 다른 학자분들 그렇죠. 예. 그들과 예. 계속 교류를 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유대적인 변증은 공동체적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회성과 역사성을 그렇죠. 같이 갖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헬라적 유대교 변증가들이 그냥 혼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회당과 함께 일했을 것이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회중. 함께 그렇죠. 모여서 네. 예배 드리고 그 말씀 해석에 네.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현상. 공동작업입니다. 그렇죠. 공동작업. 그렇죠. 저희가 어렵게 했던 이 공동작업. 선언문 만들 때. 그렇죠. 네, 그런 공동작업. 걸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설명이 좀 됩니다. 네. 왜 회당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고 이방인들이 회당에 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 참여하는 마음이 생겨서 왔는지 네.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이 돼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이교주의, 패거니즘이라고 하죠 영어로 네, 이교주의. 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 그렇죠. 그런 종교들이나 문화와의 계속되는 대화가 그 당시 회당 예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거 굉장히 새로운데요. 왜냐하면 네, 네, 우리가 놀라워요. 알고 있는 그 복음서에서 읽는 네. 그 바리새인들과 네. 유대 지도자들이 네. 취하는 행동을 보면 네. 이 굉장히 이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네. 또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피가 섞인 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너무나 지금 적절한 지적이시고 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요. 네.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 네. 이런 라비닉 전통이라고 해요. 라비닉 네. tradition. Pharisaic rabbinic tradition이라고 유대교의 해요. 네. 유대교의 엘리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토 유대 종교인들, 네.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취해지고 있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헬라적 유대인의 영적인 트렌드 그리고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의 영적인 트렌드가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천성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런 본토 게 유대인이 느껴지네요. 아니니까 다소 네.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죠. 바리새인. 바리새인 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분위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 중심에 이교주의와의 계속되는 대화가 있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네. 사실이네요. 예. 그리고 네.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유대주의만 계속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얘기하고, 그죠? 네. 창세기 읽으면서 그냥 암송시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죠. 네. 뭐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 해석의 여지를 확 열어두고. 일단은 아주 헬라적인 해석을 파격적인 해석인 거예요, 굉장히. 그러네요. 네, 헬라적 해석은 파격적인 해석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필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정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걸었다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보들이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걷냐. 육체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건 굉장히 헬라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엄청나게 파격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서 봤을 유대교 때는? 전통에서 봤을 네. 때는 천지가 개벽하는 해석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해석을 디아스포라 회당들에서 들으니까 이게 make sense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 이방인들이 와서 듣고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이해에 대한 유대교를 이해하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네. 이해에 대한 계속되는 간청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아. 그리고 어떤 영속적인 초청이다. 계속되는 네. 초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화는. 그러니까 대화는 주입식으로 뭐 이걸 믿어라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대화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죠? 이 대화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에, 이 대화를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시도했다는 거는 유대교를 조금 이해해달라는 간청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대교로서 유대교를 초대하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본인의 문화에 대한 네. 자문화에 대한 지극한 자부심이 없으면 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걸 지키겠다 이게 아니고 네. 어 이건데 한번 얘기해보자. 네. 이거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내 거를 지키려는 태도가 아니고 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그런 관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거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겸손하면서도 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성경이라는 경전이 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취하면 네. 이방인들에게 닫혀진 텍스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아무도 그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이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러나 네. 성경을 딱 우리가 붙잡고 굉장히 열려있는 관점을 내가 취하면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자세를 가지면 놀랍게도 텍스트는 그대로인데 그 텍스트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방 새로운 해석이 그렇죠.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텍스트에게 네.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그 텍스트가 열려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경전 이렇게 딱 이렇게 정경으로 딱 묶여진 네. 오경이나 뭐 이런 뭐 예언서나 네. 지혜서나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묶여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이런 그런 정경의 세트를 네.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큰 힘이었지만 어떤 네.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었지만 네. 이렇게 유대교가 유행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마인드가 요세프스나 필로처럼 헬레나이즈 된 사람들, 헬라화 된 네. 사람들이, 인텔리들이 네. 해석의 여지를 확 열어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해석의 그 스테이지에 네. 나도 해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스테이지를 이방인들한테도 확 열어준 거죠. 네. 네. 네. 사람은 자기가 해석을 하는 그런 능동성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보고 어떤 지적인 활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큰 재미를 느낍니다. 네, 그렇죠. 큰 즐거움을 느껴요. 네. 예, 그래서 이 대화라는 형식을 이 종교 기관에서 가장 어떤 중심에 있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네. 가지고 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게 아니었나. 네. 그런데 이 현대 교회를 보면은 대화의 여지가 예, 대화의 여지가 없고 네. 한 가지 관점이 중요한 거고 그게 그렇죠. 예, 개혁주의와 또 어떤 근대주의 이런 네. 걸 지나가면서 사실은 조금 뭐랄까 펀더멘탈리즘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한 가지 네. 해석 어떤 거시담론 거대담론 한 네. 가지 거대담론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네. 예, 그런 식의 강단이 됐고 예, 그런 식의 종교활동 종교적인 지적활동이 예,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라고 할 것도 없이요. 네. 그냥 그 펀더멘탈리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문자주의죠. 그렇죠, 문자주의. 예, 문자주의에 매여 있는 거죠. 네. 그거를 넘어가면은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데 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바로 들이대니까 네. 다른 얘기를 할 수, 꺼낼 수조차 없게 만들어 예. 버리는 것.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는 게 해석론이잖아요. 네. 예. 이 해석의 새로운 관점을 더해야 되는 건 계속 네. 계속 새로운 관점을 더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뭔가 새로운 해석의 방법을 내놓으면 이거는 야 성경이 이거랑 안 맞잖아 이 네. 문자랑 네.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네.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면 한 가지 해석만 나오는 거죠 네.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가지 해석은 문자 그대로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없는 거죠 네. 네. 해석이 끼어들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그거는 신학하지 않는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수능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능적인, 그리고, 피동적인, 예, 그런 이제 종교인을 계속 양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네. 예, 트럼프를 찍는 이, 미국 중남부 바이블 벨트 쪽에 사시는, 예. 이런 종교인들이 되는 거죠. 또 박근혜를 열렬히 지지하는 네. 그런 생각 없는 네. 종교인들을 양산해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대화는 참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답을 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네. 답을 주는 순간 대화는 중단되죠. 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형식을 네. 답이 안 나오는 대화라는 형식을 유대주의에서 디아스포라 회당들에서 네. 취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이런 토론의 네. 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 끝이 없는 게임에 빠져든 거군요. 그러나 네. 경전이라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텍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주의로 흡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경전이라는 정해진 텍스트가 없으면 대화가 산으로 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그렇죠. 그 경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뱅뱅 도는 거죠. 네. 논의들이. 네. 네. 그게 저는 이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유대교의 이제 경전들을 보면 네. 옆에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네. 해석된 맞아요. 주석들이 깨알같이 네.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같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후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4세기에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 그걸 옆에다 적어 놓고. 네. 그다음에 또 6세기에 누가 이걸 이렇게 했다. 네. 이거 적어 놓고. 네. 그게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통에 묶여 있지 않고, 그렇죠. 늘 새로운 해석을 더해 갔던 이 당시에 살았던, 그렇죠. 이 뭐 BC 1세기 경, 예, 이때 그 유대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바람직한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적응시키는 거예요. 환경에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네. 그 자신의 전통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마치 훼손시킬 것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식의 자세를 네, 가지고 네. 아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네. 이 현실 네. 제국에 지금 속해 있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현실 네.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현실 그거를 배격하지 않고 퓨어리스트 어떤 순수한 그런 걸로 가지 않고 네. 순수주의자 순수주의자가 네. 아닌 그냥 계속해서 스스로를 거기에 적응시켜가고 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이 생존을 위한 본능이 발현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열린 태도 네. 네, 대화를 향한 열린 태도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제가 이 저희 이제 동네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종교 단체들의 이제 연합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하고 서로 같이 행사를 이제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걸 계획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교롭게도, 지난주가 아니네요. 바로 어제네요. 바로 어제는 여기 유대교 회당에 가서 회의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개신교, 예, 네. 교회 목사님들도 같이 오시고, 또 가톨릭도 오시고, 또 무슬림도 오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가 왔죠? 그러니까 무슬림도 이제 두 가지 다른 파가 있잖아요. 네. 시아 순이. 네. 네. 그 둘 다 오시고.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예. 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의 후유증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위한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서로 이제 자기 전통에서 네. 기도문 하나씩 꺼내가지고 서로 돌려서 읽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바하이 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바하이라는 그 전통의 예, 종교 전통의 경전을 읽었죠. 예.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누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또 어떤 일들을 함께 모여서 함께 하고 예,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또 내놓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땡스기빙이잖아요. 네. 땡스기빙 전날 모여가지고 땡스기빙 이브 서비스를 같이 합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요. 아유, 훌륭하네요. 예.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호스트를 하는데 예. 같이 모여서 또 그렇게 서로 다른 전통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경전을 서로 읽으면서 네. 네, 그러면서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또 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그런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이제 무슬림 쪽에 계신 분이 네, 문제 제기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환영한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게이 레즈비언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반발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이분은 이제 종교 간의 대화까지는 오셨지만, 그거는 이제 허용을 못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그런 분은 그런 분 나름대로 존중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좀 언어를 바꿀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것도 서로 논의하고 네,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네, 예, 대화는 오늘 말씀을 있죠. 또 들으니까 그게 정말 우리 대화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또 대화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예, 서로 생각을 나누고 예, 이런 게 어떤 우리가 살아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네. 예, 우리가 저기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다양성을 잃어버리면은 금방 멸종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생존뿐만이 아니고 서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해 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는 삶입니다. 대화는 삶이고 논의하는 토론하고 이런 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토론하고 논의에 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견해를, 스스로의 의견을 절대화하는 순간, 이 삶으로서의 대화가, 목숨을 거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대화는 삶인데, 네. 그런데 나의 스스로의 견해를 절대화하면 그 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삶을 위해 삶을 포기하는 셈이 되는 살기 거죠. 살기 위해서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은 그렇죠. 절대 용납할 네. 수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한국 기독교의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고 네. 한국뿐만 아니고. 좀 보수적인 편에 서 있는 기독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혹은 정통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 맞잖아요. 우리의 실제 삶이 그게 맞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계속 어떤 정통이라는 모습을 상정해 두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고 계속 지켜가려는 그런 모습이 굉장한 배타성을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리고 배타성은 문을 닫는 거잖아요. 네. 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 빼고 남들은 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네. 대화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네. 남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최순실이 개성공단 닫는데 일조했다라는 설이 또 있던데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면 민족한테 진짜 그렇죠. 큰 예, 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프로포폴 때문에 일어난 거지. 또 개성공단 때문에 일어나진 않아요. 네. 그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안들이 굉장히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네. 교리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교회사 쪽으로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는 그런 사실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율법이니까 네. 행동 강령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초대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삼위일체 논쟁으로 넘어가면서 그 삼위일체는 사실 형이상학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의 행동 강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행동의 어떤 그런 경건함을 유지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논쟁이 싸우죠. 이루어진 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서로 막 그 죽이고 막 추방 보내고 네. 그 다음에 막 순교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게 네. 네?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논쟁을 벌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저는 또 한국의 상황이 떠오르는데 네. 네. 남북이 갈려있는 게 이념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참.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렇죠. 네. 이념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또 갈려있는. 네. 네. 또 현실이 또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아까 우리가 그 인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정말 무엇이 더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인가를 네. 항상 생각하면서 열려있는 태도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 그걸 좀 버리고, 나는 내게 좋고, 나는 내 거에 자신이 있으니까, 대화하자. 근데 대화하는 게 논쟁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대화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 이 대화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네.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네. 혹은 질문을 하면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렇게 그렇죠. 네, 스스로 자기 검열을 또 하게 되고, 네. 이래서 질문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대화만이 존재하는. 대화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달만이 존재하는 그렇죠.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근데 사실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대화거든요. 네. 소통하는 거고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소통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 연대하고 싶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측이 있으면 그렇죠. 대화가 진행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런 대화의 장들이 열리기를 바라고 네. 그런 대화의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정말 내부의 개혁이다. 네. 네, 혁신적인 개혁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청계천 광장에 이번 12일 그런 행사가 대화의 행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네. 그 김제동 씨가 네. 또 사회를 보면서 네. 한 2시간, 3시간을 진행할 건데 네. 그렇죠? 그때 김제동 씨가 대화를 이끌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뭐 고등학생, 뭐 중학생 할 거 없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앞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네. 얼마나 아름답고 그 고등학생, 네, 그 고등학생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얼마나 네. 아름다워 보이고 네. 멋지게 보이고 그죠? 그렇죠. 얼마나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가 네. 희망이 아직은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네.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네. 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대화는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삶이니까. 네. 삶을 제대로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네,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대화합시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렇죠. 차를 좀 마시면서 네. 커피 마시든지 뭐 네, 하면서 대화합시다. 네. 스타벅스로 네. 고고싱.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얘기. 예, 네. 너무 시의적절한 네. 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네. 계속 이런 거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네. 네 오늘 좀 방송, 대화가 통하는 대통령. 네.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노무현 때처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